우리나라의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큰물 피해복구조원투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연일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광산의 노동계급은 초리아전투를 벌여 변전소에 쌓였던 15,000여 립방미터의 흙무지와 감탕을 짧은 기간에 처리하고 생산에 필요한 동력을 보장했습니다. 정모리 분공장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52호대의 설비들을 살려내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박토콘비아 사업소에서도 전동기, 변압기 등 대형 설비들의 보수 정비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900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보수됐으며 흙 사태로 끊어진 도로도 빨리 복구돼서 물동 수송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 물로 터졌던 제방 복구에 기계와 노력을 집중해서 12만 립방미터의 성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